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1부 항일혁 명편 6권 제17장 조선은 살아있다에서 이 보천보의 불길 2의 전문을 보천보 전투 승리 여든돌시 즈음하여 민족공고 주체수상연구 전국위원회가 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